남북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이 일본과의 경기에서 1대4로 패하면서 조별리그를 마무리했습니다. 첫 승은 거두지 못했지만 역사적인 첫 골을 터뜨리며 감동을 전했습니다. 남자 스노보드 하프파이프 결승에서는 미국의 션 화이트 선수가 올림픽 역사상 가장 높은 난이도의 연기를 선보이면서 8년 만에 다시 정상에 올랐습니다. 강풍이 이번 올림픽의 새로운 복병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평창과 강릉에 불고 있는 강풍으로 스키 경기는 벌써 세 번째 연기됐습니다. 남가주 출신의 여자 스노우보드 하프파이프에서 클로이 김 선수가 금메달을 차지하자 이곳 남가주 한인사회도 함께 기뻐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한인 노인을 대상으로 묻지마 폭행을 가한 용의자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중범 폭행 혐의로 체포된 남성에게는 10만 5천 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됐습니다. 올림픽 경찰서의 야간 데스크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매일 밤 11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 민원 접수 인력을 만나볼 수 없습니다. 뺑소니 사고를 내고 도주를 했던 60대 한인 남성이 도주 3시간 만에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술을 마신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뉴욕 연방법원이 다카 관련 소송 종료 전까지 다카를 기존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지금이 다카 수혜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면서 민주당 측에 최후 통첩을 전했습니다. 댄 코츠 국가정보국장이 북한 핵 문제에 대한 결정의 시간이 가까워졌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은 북한과 대화할 의향이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 협상을 재앙이라고 말하며 공정하게 개정을 하거나 아니면 폐기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역시 다시 압박을 가했습니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금고지기로 불리는 핵심 인물 2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한편 다스의 미국 내 소송비를 대신 낸 혐의를 받고 있는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됩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남과 주지역 오늘은 하루 종일 흐리고 간간이 이슬비가 지나겠습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이 65도, 밸리와 일랜드 지역은 66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LA에서 서울까지 하루 두 번 가장 많은 좌석으로 편안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4일 수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1부 시작하겠습니다. 임승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먼저 오늘 있었던 동계올림픽 경기 결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남북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이 B조 조별리그 3차전에서 일본에 1대4로 패했습니다. 단일팀은 2피리어드에서 올림픽 첫 골을 기록하면서 일본을 1대2로 추격을 했지만 3피리어드에서 추가 실점을 하며 패했습니다. 3전 전패로 조별리그를 마친 단일팀은 이제 순위 결정전을 치르게 됩니다. 스노보드 황제인 미국의 션 화이트가 남자 스노보드 하프파이프 결승에서 97.75점을 기록하면서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올림픽 역사상 가장 난도 높은 연기를 선보이면서 8년 만에 정상에 올랐습니다. 여자 스피드 스케이팅 1000m에서는 네덜란드의 유린 테르모루스가 1분 13초 56의 기록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일본의 고다이라 나오는 은메달을 목에 걸었고 박승희와 김연영 선수는 각각 16위 그리고 18위를 차지했습니다. 남자 4인조 컬링 대표팀이 예선 1, 2차전에서 스웨덴과 미국에 패하면서 2패를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내일 있을 경기입니다. 윤성빈 선수가 남자 스켈레톤 경기에 출전해서 썰매 사상 첫 금메달에 도전합니다. 남자 스피드스케이팅 10,000m에 출전을 하는 이승훈 선수는 월드컵 랭킹 6위인 독일의 모리츠 가이슬라이트 선수와 레이스를 펼치게 됩니다. 동계올림픽 경기 관련 소식은 스포츠 뉴스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들으신 대로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의 일본전은 다른 어느 경기보다도 국민적 관심이 높았습니다. 이 코리아팀의 예선전 마지막 경기일 뿐만 아니라 자존심 대결이었던 만큼 경기장 안팎에서 아주 뜨거운 응원전이 펼쳐졌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강릉 아이스하키 경기장에 태극기 물결이 이어집니다. 한 손에 태극기, 다른 손에는 한반도기를 들고 코리아팀 응원을 위한 관람객 행렬입니다. 가족 단위나 친구가 많았지만 학생과 직장 동료 등 단체 관람객도 적지 않았습니다. 저도 되고요. 네, 승패 상관없이 열심히 해서 꼭 하나 된 그 조국의 힘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남북 공동 응원단은 한반도기를 나눠주며 코리아 팀의 선전을 기원했습니다. 경기 승패와 상관없이 관람객 모두의 바람은 평화와 화합입니다. 남과북이 그냥 하나 되어서 남북 함께 응원을 했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이번을 계기로 남북 관계가 한번 전환이 될 수 있는 그런 좀 좋은 기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일본 취재진의 열띤 취재 경쟁과 함께 태극기와 한반도기, 일장기 등 세 가지 깃발도 등장했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더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의 마지막 경기인 한일전을 응원하기 위해 강풍 속에서도 수많은 관람객들이 일찌감치 경기장을 찾았습니다. 거센 바람으로 길거리 응원전이 취소되고 보안 검색대 등 일부 경기 시설물이 넘어지고 부서지기도 했지만 응원 열기는 꺾지 못했습니다. 단일팀의 첫 골이 터졌을 땐 함성으로 경기장 지붕이 들썩였고 북한 응원단과 관람객 모두가 하나로 뭉쳐 펼친 응원전은 그 어느 경기보다 뜨거웠습니다. 한반도기를 흔들며 질서있게 움직이는 북한 응원단은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에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했습니다. 남북한의 평화 분위기를 이어가고 통일을 향한 국민의 바람이 힘찬 함성과 열기로 이어져 아이스하키장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YTN 이정호입니다. 한편 하계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이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을 위해 힘을 보태고 있는데요. 이번엔 선수가 아니라 자원봉사자로 나섰습니다. KBS입니다. 2012년 런던 하계올림픽 펜싱 남자 단체전. 오은석 선수는 허를 찌르는 기술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세계 최강 검객이었던 그가 평창에선 자원봉사자로 변신했습니다. 혼잡한 경기장 안에서도 차분히 외신 기자들을 안내하며 미소를 잃지 않습니다. 선수들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힘찬 응원도 보냅니다. 선수로서 이제 올림픽을 세 번이나 나갔다 왔는데요. 그때 자원봉사자님들한테 많이 도움을 받았어요. 선수들한테 도움을 주고자 이렇게 참여하게 됐습니다. 런던 올림픽에서 16년 만에 조국의 복싱 은메달을 안겼던 한순철 선수도 자원봉사에 나섰습니다. 조금만 뜨지, 조금만. 네, 조금만. 조심해서. 동료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시설 곳곳을 살피며 경기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합니다. 운동선수들은 이 올림픽이라는 게 정말 큰 무대고 꿈이고 이러니까 모두 다치지 말고 잘해줘서 좋은 성적 거둬서 돌아왔으면 합니다. 올림픽 사격 3연패에 빛나는 진종호 선수도 성화 봉송에 이어 1일 자원봉사 활동을 나섰습니다. 올림픽 메달리스트까지 참여한 자원봉사자들의 헌신 속에 평창올림픽이 순항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현우입니다. 남가주 출신의 한인 2세 소녀 클로이 킴이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 스노우보드 하프파이프에서 금메달을 거머쥐면서 이곳 한인사회도 잔치 분위기입니다. 정효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하다. 17세 어린 나이에 최연소 여자 스노우보드 하프파이프에서 금메달 획득이라는 기록을 세운 클로이 김양의 소식에 남가주 한인사회도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인들은 너무 반가운 소식이 평창에서 들려와 하루 종일 기분이 좋다. 한인 2세가 미국에 귀한 금메달을 안긴 것이 내일처럼 자랑스럽다는 반응입니다. 한인타운 내 앤더슨 멍어 YMCA 이사인 강용구 씨입니다. 그 어린 나이에 그래도 한국계 아주 어린 친구가 가서 지금 현재 그 평창 그 외부적인 그 환경도 그렇게 좋지 않다고 들었는데 이런저런 여러 가지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금메달을 따때는 좋은 결과를 갖고 와서 같은 한국 사람으로서 굉장히 자랑스럽고 또 부모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또 열정적으로 그 자식한테 그렇게 했는지 하는 생각도 들어서 참 안쓰럽기도 하고 굉장히 자랑스럽네요. 세계 스노우보드 챔피언으로 촉망받던 클로이 김양은 LA 한인의 창립 기념 행사에서 유스 리더십 어워드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제플리 LA 한인의 사무국장입니다. 정말 기뻤고요. 왜냐하면 저희는 클로이 김 선수가 지난 2014년에 그 당시 13살이었을 거예요. 당시에 그 굉장히 그때도 스노우보드 선수로 굉장히 유명했기 때문에 그 여러 대회에서도 사실 수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한인회에서 그 유스 리더십 어워드라고 해서 장래가 굉장히 촉망받는 그 유망 선수로 저희가 소개를 하고 이렇게 상을 준 적이 있는데 그 친구가 또 이렇게 어느새 커가지고 평창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다니까 저희 한인으로서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인 학부모들은 이민 온 부모의 열성과 자녀의 노력이 어우러진 결과라 더 가슴이 찡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 어린 친구가 이렇게 전 세계에서

원갤런으로 59마일까지, 한 번 주유로 690마일까지, 미국에서 가장 연비가 좋은 자동차 현대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제공,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입니다. 605 사우선상입니다. 10번 웨스트로 연결되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110번 노스선상, 피게로와 스트릿과 만나는 지점에도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110번 노스선상, 애나하임 스트릿으로 내리는 지점,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단독 차량 사고 있습니다. 5번 사우선상에서 주 드라이브로 내리는 지점, 히든런 사고 있습니다. 끝으로 134번 웨스트 선상입니다. 2번 노스로 연결되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와 함께 전복 사고까지 보고됐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원갤런으로 59마일까지, 한 번 주유로 690마일까지, 미국에서 가장 연비가 좋은 자동차 현대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제공,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이었습니다. 모닝뉴스 1부 미국 소식입니다. 국가정보국장이 북한 핵 문제에 대한 결정의 시간이 가까워졌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은 북한의 비핵화 목표를 분명히 전하기 위해 대화할 의향이 있다면서 탐색적 대화에 문을 열어뒀습니다. 와이텐입니다. 댄 코츠 미 국가정보국장은 상원정보위원회에서 북한이 올해 더 많은 미사일을 시험 발사할 것이라며 북핵 위협에 대한 대응을 결정할 시간이 가까워졌다고 강조했습니다. Decision time is becoming ever closer in terms of how we respond to this. We have to face the fact that this is an existential problem for the United States. 다만 미국의 목표는 평화적 해결이고 최대 대북 압박을 다양하게 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의 긴장이 완화되는 가운데 북한의 위협을 거듭 강조한 언급으로 보입니다. 한편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한반도의 비핵화는 타협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북한과 대화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표명해야 대화할 수 있다던 데서 나아가 탐색적 대화를 위해 마주 앉을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We're going to need to have some discussions that precede any form of negotiation to determine whether the parties are in fact ready to engage. 최대 압박이 방점이 찍혔던 트럼프 정부의 대북 기조가 관여에도 무게를 두는 쪽으로 변화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월스트리트저널도 트럼프 정부가 북한과 예비적 대화를 할 준비가 돼 있다는 신호를 발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정부가 북한에 대한 최대의 압박 기조를 벌인 것은 아니며 북한도 미국과의 대화에 임할 준비가 돼 있다는 징후는 아직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희준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과 연계된 혐의로 라트비아 라트라비아 민간은행에 대해서 제재 조치를 내렸습니다. 미국이 북한과의 거래를 이유로 외국계 은행을 제재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미국 금융범죄 단속반이 라트비아 민간은행인 ABLV에 대해 미국 금융시스템 접근을 차단하는 제재를 발표했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ABLV가 UN 안보리가 지정한 제재 대상들과 거래했으며 이 같은 불법적인 금융활동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조달 혹은 수출 등도 포함됐다고 방송은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ABLV의 미국 내 계좌 개설과 유지가 금지되고 미국 금융시스템으로의 접근도 차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이 북한과의 거래를 이유로 외국은행을 제재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지난 2005년 마카오 방코델타 아시아에 대한 제재 조치로 당시 이 은행에 있던 북한 자금 2,500만 달러가 동결됐습니다.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던 북한은 이듬해 1차 핵실험을 단행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이 잇따랐던 지난해에는 중국 단둥은행에 비슷한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최근 북한과의 탐색적 대화 가능성을 언급했던 미국이 은행 제재 카드를 꺼내든 것은 대화와 압박이라는 양동 작전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북한의 대화 공세로 남북관계가 변곡점을 맞은 상황에서 평창 올림픽 이후 미국이 대화와 압박 가운데 어느 쪽에 무게를 둘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연방법원이 다카 프로그램 폐지 운동 움직임에 또다시 제동을 걸었습니다. 뉴욕 연방법원 니콜라스 가라우피스 판사는 어제

찬영한 준비 잘했다, 잘 맞춘 것 같다, 만족한다라고 씩씩하게 말하다가 엄마를 보고 왈칵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자,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 최대 라이벌전 이상화와 고다이라 선수 간의 맞대결이 큰 관심을 끌고 있는데 토요일입니다. 여자 500m 토요일인데 이상화 선수 오늘 새벽에 열린 1000m 경기 원래 출전하기로 했는데 1000m 경기 출전하고 출전하지 않고 500m에 집중하겠다라면서 1000m 경기는 이미 포기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다이라 선수는 오늘 새벽에 열린 1000m 경기에 출전했습니다. 은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강력한 1000m 우승 후보였는데 네덜란드의 요린 페르모르스에게 0.27초 뒤져서 은메달을 차지했습니다. 고다이라 선수 1500m 출전에서 메달 획득에 실패했고요. 1000m 은메달을 획득했습니다. 모두 다 금메달 우승 후보였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500m 경기에 나섰는데 고다이라 선수 어제 1000m 경기, 오늘 새벽 1000m 경기 마치고 난 뒤에 500m에서는 반드시 금메달을 따겠다라고 이를 악물고 인터뷰를 했는데 이번 주말 여자 500m 스피드 스케이팅,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 하이라이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화 선수와 고다이라 선수 간 500m 맞대결 기대됩니다. 남자 컬링 대표팀이 미국과의 경기에서 7-11, 2차전 스웨덴과의 경기에서는 뭐 경기 다 하기도 전에 2-7, 일찌감치 경기 포기하고 2패를 기록 중입니다. 그런데 이 경기 지금 채널 4번 그리고 NBCSN 이런 데서 생중계를 하는데 경기 지켜보면요. 선수들이 한국말로 크게 소리 지르고 한국말로 상의하고 이런 이야기 고스란히 다 들리죠. 아주 신기하게 컬링 남자 대표팀 응원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자, 컬링 정보 이렇게 보다 보면 아,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는데 뭐 이렇게 생각이 많이 들기는 하는데요. 실상 이 컬링이 상당히 고급 스포츠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좀 저희가 이렇게 보다는 걸 들으시면 아마 컬링 좋아하시는 분들이 화를 내실 수도 있겠습니다. 저희는 구슬치기다, 동전치기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외국, 특히 북유럽에서는요. 얼음판 위에 체스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사실상 고급 스포츠라고 합니다. 이 스코틀랜드의 얼어붙은 호수나 강에서 어르신들이 무거운 돌로 하던 놀이 중세시대부터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24년 제1회 프랑스 샤모니 동계올림픽에서 첫 선을 보였는데 저랑 같은 반응이 좀 많았던 모양입니다. 이게 뭐야 라는 반응이 많았고 그래서 그냥 그때 시범만 보이고 없어졌다가 1998년 제18회 나가노 동계올림픽에서 처음으로 이 컬링이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이 나가노 올림픽에서 동계올림픽에서 정식 종목 채택된 또 다른 종목이 바로 스노우보드입니다. 스노우보드 경기도 스노우보드에 관심이 많고 성적도 좋았던 일본이 그때 나가노 올림픽 때 처음 정식 종목으로 채택했는데요. 어제 스노우보드 엄청난 하이라이트가 있었죠. 스노우보드 남자 하프파이브 경기 어제 있었습니다. 2라운드까지 일본의 히라노 아유무 선수가 95.25점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3차 기회를 남겨놓고 있는 선수들 웬만해서는 이 95.25 뒤집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마지막 3차 기회를 남겨놓고 있던 미국의 자존심 션 화이트가 3차 결선에서 모험을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요. 1440도 2회 연속 회전, 1260도 2회 연속 회전으로 97.75점으로 역전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션 화이트는 1440도 회전 연습을 하다가 얼굴을 크게 다쳐 16바늘을 꿰맸고 폐에 멍이 드는 등 큰 부상을 당했는데 결국 1440도가 나를 살렸다 라고 이 션 화이트 말하면서 눈물을 글썽했습니다. 아우 도대체 언제적 션 화이트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올해 나이 37입니다. 네 번째 동계올림픽 출전입니다. 소치 동계올림픽의 노메달, 국가대표 선발전 탈락 위기, 여러 가지 이야기에 휩싸였던 션 화이트 어제 금메달 따면서 모두 만회입니다. 즐거운 수요일 되시고요. 저는 잠시 뒤에 다시 오겠습니다. 유지수의 굿모닝 스포츠. 굿모닝 스포츠는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이었습니다. 올해 지나기 전에 지붕공사를 해야 하는데 히러와 에어컨을 바꾼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바꾸기 전에 먼저 이중창문 공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잠깐 지갑을 열지 마세요. 지금 솔루션 솔라에서 솔라를 하시면 다른 공사를 솔라와 함께 무료로 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요? 공짜?

모닝뉴스 1부 타운과 로컬 소식입니다. 지난주 토요일 한인타운 올림픽과 버먼트 교차로 인근에서 80대 한인 할머니를 무차별 폭행한 용의자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LA 경찰국은 올해 41살의 리차드 콜로머를 중범 폭행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용의 남성은 토요일 낮 한남체인 인근에서 올해 85살의 한인 송미름 할머니를 폭행하고 달아났고 송 할머니는 폭행 직후 도로에 쓰러져서 얼굴과 머리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월요일 인근 지역 CCTV를 통해서 용의자 얼굴을 공개했고 어제 낮 1시쯤 용의자를 검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체포된 용의자에게는 현재 10만 5천 달러의 보석금이 측정됐습니다. 한인타운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올림픽 경찰서가 심야 시간대에 프론트데스크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LA 경찰국의 공보실에 따르면 지난 월요일부터 올림픽 경찰서 프론트데스크 운영 시간이 8시간이라 단축됨에 따라 매일 밤 11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 프론트 근무자가 없습니다. LA 경찰 당국은 지난해 11월 접수 업무 시간 단축을 위해서 파일럿 프로그램의 하나로 데본셔 등 모두 4개 경찰서 야간 프론트데스크 운영을 중단했었고 이번에 추가로 이 올림픽 경찰서를 포함시킨 것입니다.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했던 한인 남성이 3시간 만에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토렌스 경찰국에 따르면 월요일 새벽 3시 45분쯤 에메랄드 스트릿 서쪽으로 달리던 승용차가 차량 견인을 위해서 도로에 나와 있던 트럭 운전자 그리고 다른 두 명을 잇따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사고 직후 승용차 운전자는 차에서 뛰어 도주를 했고 경찰의 수사 끝에 약 3시간 뒤에 체포됐습니다. 체포된 운전자는 올해 61살의 한인 송인명 씨로 경찰은 송 씨가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으로 보고 현재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뺑소니 혐의로 일단 체포가 된 송 씨는 10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냈고 오늘 법원에 출두할 예정입니다. 캘리포니아 소셜서비스국이 어제 LA나 샌디에고에서 산불 피해를 입었거나 일정 집코드 안에 거주하고 있는 개인이나 가정이 한 달 동안 재난인 디제스터 캘프레쉬 프로그램을 통해서 식품 보조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4인 가구의 월 수입이 2,755달러의 경우 640달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샌디에고 카운티에서는 신청이 지난 월요일에 시작돼서 금요일에 종료되고 LA 카운티는 어제부터 시작해 금요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불 피해자들은 LA와 샌디에고 전역에 있는 로컬 소셜 서비스 사무실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캘프레시 혜택을 받고 있는 가정도 가구 규모에 따라서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품위 있게 떠나보내고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개념에서 묘지와 교회, 호텔, 정원을 모두 한 공간에 담은 에덴 낙원 메모리얼 리조트가 지난해 10월 한국 경기도 이천에 처음 문을 열었습니다. 아름다운 조경과 건축물이 어우러진 에덴 낙원 메모리얼 리조트는 사랑하는 이를 묻고 가족들이 함께 찾아와 호텔에 머물면서 추모까지 할 수 있는 신개념 공간으로 이곳 LA에 거주하는 한인들에게도 문의가 많다고 합니다. LA를 방문한 에덴 낙원 곽요셉 이사장입니다. 이 죽음을 가장 높이고 귀하게 여기고 나의 인생에 흔적을 남기고 다음 세대에 좋은 유훈을 교훈을 남기는 방법은 에덴 낙원과 같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가 함께 이곳은 화장 후 유골을 뿌리거나 봉안당에 유골함을 안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유가족이 방문해 추모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가족 호텔과 교회 미팅룸도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회원 문의는 www.edenparadise.co.kr로 하면 됩니다. 다수 관련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이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을 피의자로 소환하게 됐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이달 검찰은 삼성전자를 세 차례 압수수색하며 영장에 뇌물 공여 혐의를 적시했습니다. 삼성이 지난 2009년 미국 현지 법인을 통해 대신 낸 다스 소송비 수십억 원을 뇌물로 판단한 겁니다. 당시 다스는 미국 대형 로펌을 선임해 김경준 전 BBK 대표를 상대로 투자금 140억 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검찰은 다스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삼성이 소송비를 대신 내준 과정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관련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이 과정에 당시 삼성의 실력자 이학수 전 부회장과 이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백준 전 기획관이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전 부회장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최근까지 해외에 머물던 이 전 부회장은 귀국해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검찰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특히 이 전 대통령이 지난 2009년 12월 IOC 위원이던 이건희 회장을 특별 사면한 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이 개입했고 청탁이 있었다면 제3자 뇌물죄가 이 전 대통령이 다수의 진짜 주인으로 밝혀질 경우에는 뇌물죄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공무원이 개입된 뇌물수사라고 명확히 밝혀 이 전 대통령 측 개입에 무게를 뒀습니다. 이 전 대통령을 이미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건의 주범으로 못 박은 검찰은 뇌물 혐의를 보강하며 소환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YTN 유충섭입니다. 모닝칼럼 전해드립니다. 수요일인 오늘은 상담심리학 박사 엘리자베스 킴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거짓말을 하는 아이들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첫째, 나이가 어린아이일 경우에는 아직도 미성숙해서 자기의 그 현실과 또 자기가 생각하고 싶어하는 그런 팬타시와 구분이 잘 되지 않아서 본의 아니게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많은 이해가 필요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 청소년이 되기 전에 그 어린 학생들일 경우에는 주로 자기 친구들이나 타인으로부터 어떠한 칭찬과 인정을 받기 위해서 또 어떤 동경의 대상이 되고 싶어서 자신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부모님이 그 적극적으로 아이들의 그 건강한 셀프이스템을 위해서 긍정적으로 많이 이렇게 인정을 해줌으로써 남한테 그렇게 거짓말까지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상태로 도움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청소년인 경우에는 주로 그 부모님들한테 야단을 맞지 않기 위해서 또 어떤 꾸중이나 벌을 듣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숙제를 했냐 하면은 안 해놓고도 숙제를 했다 그러고 귀가 시간 또 어디에서 누구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또 마약이나 술을 한 후에도 안 했다는 그런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청소년들이 거짓말을 많이 하게 될 경우에는 주로 그 가정에 어떤 그 문제가 있을 경우에 부모님이나 형제지간에 안고 있는 그러한 문제의 그 분노를 거짓말이라는 걸 통해서 표출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 거짓말을 또 봤을 때 보통 이렇게 그 성장 과정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그 노멀한 그런 거짓말이 있는가 하면은 안 그러면은 병적인 또 강제적인 그런 거짓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자기도 모르게 병적으로 거짓말을 많이 하게 될 경우에는 그게 이렇게 지속적이고 또 많은 경우에 부모님이 살필 수가 있게 되는데 그럴 때는 그러한 거짓말이 나에게 나쁜 일을 초래하고 나를 해치고 나에게 마음의 상처를 줄 수 있는 경우에도 그렇게 합니다. 혹시 이럴 때는 그 학생이 어떠한 그 바이폴라 같은 그러한 증상이 있는지 아니면은 술이나 마약을 어뮤즈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성격상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등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우리가 거짓말이 중독 비슷하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늑대와 그 소년 이야기 같이 남이 자기를 신뢰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관계는 신뢰와 또 그 서로의 약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상담 심리학 박사 엘리자베스 김이었습니다. 1250만불, 1250만불.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주 7일 24시간 3237828600, 3237828600.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요즘처럼 어려울 때 자동차 사고까지 나면 속상하시죠?